있어 나오라서 예쁘게 입고 나갔더니 갑자기 헤어지제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어쩐지 요즘 연락 드물더니 어젯밤 꿈자리가 안 좋더니 불타는 가 강남